저 구름의 달빛에 내 마음 보일까 비바랜 담장 아래 나 숨어봅니다 이름 없는 들꽃도 늘 함께 하는데 왜 난 홀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지 그리워 그리워서 더는 못 잊을 사람 눈물이 가슴이 그댈 부르고 있어 사랑해 사랑해서 더는 못 보낼 사람 그대 뒤에서 갈 곳을 잃어 울고만 있어 내 마음만 안긴 채 나 돌아서는데 그리워 그리워서 더는 못 잊을 사람 눈물이 가슴이 그댈 부르고 있어 사랑해 사랑해서 눈물이 가슴이 그댈 부르고